이제 그만 보고 시험 공부해.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.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트위터 위 앨범 부야자라 좋은 걸 어떡해. 그만해 뮤비는 나중에 해석하고 어차피 내 사진 네 방에도 많잖아. 한 시간이 뭐야 1, 2년에 숨 삭해. 이 노래 내가 내게 주면서 착해. 벌 받는 건 아니잖아. It is right not like a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밟아둔 차파도 다른 소용없을까. 날 거부하지 마. 그저 눈을 감고 귀 기울여봐. 빗소리 따라와. 이 노래를 따라와. 조금 위험해도 난 참 살잖아. 누구 하러 온 거야. 날 맞추러 온 거야. 네가 날 보낸 거야. 봐 달잖아. 빗소리 따라와. 어쩌면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조금 위험해. 너를 이끄는 패디분은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너를 시험해.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비리는 모든 걸 깨워겠어. 우리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. 난 너에게 pleasure 헤어나올 순 없어. 널 받는 건 아니잖아. It is what not 너의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날 모든 척 봐도 더는 소용없을까. 날 거부하지 마. 만약에 내가 널 안치고 있는 거라면